채워갑시다. 하루하루 채워갑시다. 힘이 들 땐 그렇게 내게 기대고, 기쁠 땐 함께 웃어요. 처음엔 대화조차 어색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를 살게 하고,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이 돼버린 지금. 모든 날 늙고 지쳐 병들어가도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.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. 마지막은 나와 함께. 갑시다. 하루하루 채워갑시다. 힘이 들 땐 그렇게 서로 기대고, 슬플 땐 함께 울어요.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당신 안아줄게요.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.